영화 같던 이 밤, 사랑했던 이 밤, 너와 걷던 이 밤을 기억 속에 머물러줘. Yeah, 영화 같던 이 밤, 사랑했던 이 밤, 너와 걷던 이 밤을 기억 속에 머물러줘. 날 또 떠올린 이 밤, 어느 지나 매일 밤이 되면 내 생각에 나는 솔직해져. 아직까지 너를 잊지 못하고 난 많이 지났던 이 장소에서 한 번쯤은 만나길 바라며 외쳤어. 난 너를 보고 싶다고 난 비슷한 듯 다른 옷차림, 너와 같던 그 장소와 거리, 그리운 내 모습 매일이 괴로워. 추억할게, 음악 끝이 빨 내게 닿게. 홀린 것처럼 난 그때를 떠올려. Oh, oh. 영화 같던 이 밤, 사랑했던 이 밤, 너와 걷던 이 밤을 기억 속에 머물러줘. Yeah, 영화 같던 이 밤, 사랑했던 이 밤, 너와 걷던 이 밤을 기억 속에 머물러줘. 날 또 떠올려. 그날 밤이 오면 그 순간에 뭘 하고 싶은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나는 모르지만 그때처럼 너와 밤에 둘이 끈적거려도 난 좋았었다고. 매일 밤을 너와 함께 하고 싶었지. 난 비슷한 듯 다른 옷차림, 너와 같던 그 장소와 거리, 그리운 내 모습 매일이 괴로워. 음악 끝이 빨 내게 닿게. 홀린 것처럼 난 그때를 떠올려. Oh, oh. 영화 같던 이 밤, 사랑했던 이 밤, 너와 걷던 이 밤을 기억 속에 머물러줘. Yeah, 영화 같던 이 밤.